빨간 암탉. 옛날 한 농장에 동물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들은 매우 배가 고팠죠. 그래서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. 작고 빨간 암탉이 미라를 발견하고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말했어요. 아마도 친구들은 암탉이 씨앗을 심는 것을 도와주겠죠? 누가 이 미라 심는 걸 도와줄래? 소야, 미라 심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햇볕이 너무 강해. 돼지야, 미라 심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햇볕이 너무 강해. 개야, 미라 심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햇볕이 너무 강해. 알겠어, 그러면 나 혼자 할게. 그래서 작고 빨간 암탉은 혼자 씨앗을 심었어요. 며칠이 흘렀어요. 햇살이 밝게 비쳤고 비가 내렸죠. 작고 빨간 암탉은 잡초를 뽑기로 했어요. 누가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? 소야,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일하기엔 날씨가 너무 좋은걸? 돼지야,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일하기엔 날씨가 너무 좋은걸? 개야,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일하기엔 날씨가 너무 좋은걸? 알겠어, 그러면 내가 할게. 그래서 작고 빨간 암탉은 혼자서 잡초를 뽑으며 정원을 가꾸었어요. 일주일이 지나 햇볕을 쬐은 밀은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물었어요. 밀은 크게 자랐고 튼튼해졌죠. 그래서 작고 빨간 암탉은 친구들에게 탈곡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. 소야, 밀 탈곡하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난 오늘 외양간에서 쉴래. 돼지야, 밀 탈곡하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난 오늘 진흙 속에서 놀래. 개야, 밀 탈곡하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난 오늘 집에서 뼈다귀를 찾을래. 알겠어, 그러면 나 혼자 할게. 아무도 작고 빨간 암탉을 도와주지 않아서 또다시 암탉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했죠. 암탉은 밀을 탈곡했답니다. 암탉이 일을 끝낸 후 친구들에게 밀을 빻아 밀가루로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. 누가 밀을 빻아 밀가루로 만드는 걸 도와줄래? 소야, 밀을 빻아 밀가루로 만드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곧 젖을 짤 시간이야. 돼지야, 밀을 빻아 밀가루로 만드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곧 저녁 식사 시간이야. 개야, 밀을 빻아 밀가루로 만드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곧 저녁 식사 시간이야. 알겠어, 그러면 내가 할게. 그래서 작고 빨간 암탉은 혼자서 밀을 전부 빻아 밀가루로 만들었어요. 작고 빨간 암탉은 밀가루로 빵을 굽기로 했어요. 암탉은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죠. 누가 밀가루로 빵 굽는 걸 도와줄래? 소야, 밀가루로 빵 굽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아니, 나는 빵 구울 줄 몰라. 돼지야, 밀가루로 빵 굽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아니, 나는 빵 구울 줄 몰라. 개야, 밀가루로 빵 굽는 걸 도와줄래? 아니, 아니, 나는 빵 구울 줄 몰라. 알겠어, 그러면 내가 할게. 작고 빨간 암탉은 혼자서 빵을 구웠어요. 빵이 다 구워지자 암탉은 빵을 잠시 식혔어요. 순식간에 빵을 잘라 먹을 시간이 되었죠. 주위를 둘러보자 아무도 없었어요. 궁금하네. 누가 이 빵 먹는 걸 도와줄까?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아니, 안 돼.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잖아. 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. 이 빵으로.